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 흔히들 컴퓨터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는 컴퓨터를 모르면 글자를 모르는 문맹인처럼 그런 식으로 몰려갈 추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가장 정신적인 수공 작업일 것 같은 소설 쓰기에도 요즘엔 컴퓨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며칠 만에 쉽게 장편 소설을 생산해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컴퓨터에 5권 분량의 장편 소설을 쓰던 중 컴퓨터 고장으로 글이 전부 지워졌다는 소설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꽤 유명한 그 소설가는 후유증으로 한동안은 소설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그 문명의 피해를 보는 것이 또 문명인들이겠죠. 컴퓨터 해커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죠. 스니커스의 메인 타이틀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어제 저희의 그 아카데미 실황 중계는 아니고요. 실황 방송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많은 분들이 하이텔로도 또 엽서로도 아카데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하이텔로 장영헌 씨는 아카데미가 쉰들러와 스필버그의 판이 되었군요. 저는 우리나라 매스컴이 유독 아카데미만 떠들어대는 게 좀 불만이에요. 이런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사실 저도 한 몇 주간 아카데미 특집을 준비하면서 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아카데미 영화제라는 것이 어떤 미국 한 나라에만의 영화 축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것이고요. 물론 그 뒤에 자본의 흐름 같은 것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게다가 하여튼 로 파프리카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해서 적어놓으신 글을 제가 변명 비슷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카데미 상의 좋은 점은 기술인들에게 많은 상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이 기술상 수상들을 지겨워하고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아예 삭제를 해버리지만 그걸 빼면 아카데미 시상식은 골든글러브만큼이나 지루해질 겁니다. 이 시상식을 진짜 영화인들의 잔치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들인걸요. 그들의 빌려입은 턱시도, 어눌한 인사들을 보며 전 언제나 박수를 보냅니다. 로스로이드를 몰고 온 탑스타들이야 그런 갈채를 수없이 받았을 테니 덤덤하겠지만 어쨌든 미국 영화가 아직까지 건재하고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그 작지만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그 기술인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열악한 조건에서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몸을 바치는 우리나라의 영화 스태프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파프리카 씨 듣고 계십니까? 이번 아카데미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곡이죠.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노래, 영화 필라델피아 중에서 띄워드립니다. Streets of Philadelphia.

evening gets long about this time, and there's five anxious nominees out there, so I'm going to kind of cut to the chase. I'll have the names of the presenters, right? And I'm just running a teleprompter on me. I was going to do this without the teleprompter, too. Okay, the nominees for director this year are Jim Sheridan, In the Name of the Father. Jane Campion for The Piano. James Ivory for The Remains of the Day. Steven Spielberg for Schindler's List. And Robert Altman for Shortcuts. So we won't go far here. The Oscar goes to, this is a big surprise, yes, Steven Spielberg for Schindler's List. 사람들의 기립박수 소리. 자, 이것은 바로 브록의 나이를 훨씬 넘긴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보내는 박수입니다. 그가 드디어 영화 인생 35년 만에 두 가지 꿈을 모두 이뤘습니다. 제 히트작을 만드는 것, 그리고 평생에 걸쳐 오스카를 손에 쥐어보는 것. 이 두 가지는 헐리우드에서 일하는 영화감독들에게 공통되는 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스필버그 감독은 그동안 작품성보다는 오락을 추구하는 감독이라는 그런 오해를 적잖아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화 가운데 대형 흥행작들이 워낙 많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던 역대 히트작 20편 가운데 그의 영화가 무려 6편이나 들어있습니다. 1위를 차지한 영화가 바로 그의 영화인 주라기 공원이고요. 2위인 E.T., 또 9위의 조스, 12위의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결을 찾아서, 그리고 13위의 인디아나 존스, 미궁의 전설, 또 그가 제작 총지휘를 맡았던 Back to the Future가 15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필버그 감독은 흥행 기록과 관객 동원 면에서만큼은 확실히 영화의 역사를 바꿔온 감독입니다. 오락 차원의 영화에 새로운 길을 연 것, 그것은 누가 뭐래도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스필버그 감독은 또 하나의 꿈인 오스카를 손에 놨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그 눈물은 그동안 그가 느꼈을 섭섭함과 외로움을 대신해주는 것 같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스필버그는 그동안 미지와의 조, 레이더스, E.T., 칼라 퍼플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아카데미상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아카데미 감독상을 번번이 남의 손에 넘겨준 아픈 경험이 있죠. 특히 칼라 퍼플의 경우는 11개의 부문의 후보로 올랐지만 유독 감독상만은 제외돼서 그의 팬들의 시위를 벌이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덕분에 당시 아카데미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언론의 화살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자, 칼라 퍼플 중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죠. Maybe God is trying to tell you something. 아마 신이 너에게 계시를 내릴걸? 자, 들어보세요. Yeah. to me. Oh, speak, Lord. Won't you speak to me? 서울 용산구 한남일동의 김현숙 씨, 그리고 경북 상주의 김재영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신청곡 영화 Color Purple 중에서 Maybe God is trying to tell you something 띄워드렸습니다. 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그의 영화는 과연 무엇에 관한 영화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진 점은 그의 영화가 영웅. 그것도 뭐 신성하거나 심각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통 사람의 모습을 가진 그런 영웅에 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런 점이 스필버그 영화가 관객의 감성을 사로잡는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또 매스컴들은 스필버그에게 종종 판타지 필름의 제1인자라는 칭호를 붙여줘요. 하지만 이 점도 그의 영화에 관한 오해라면 오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스필버그 영화에는 단순한 오락이나 판타지 그 이상의 무엇이 있죠? 그것은 판타지 뒤에 숨어있는 현실의 문제, 그리고 인간에 관한 향기입니다. 스필버그의 영화에는 늘 긴장이 있습니다. 조스나 슈가랜드 특급, 또 결투, 듀얼 같은 영화를 본 관객들이라면 누구나 그 점을 쉽게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그의 영화에는 악의 존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겨주는 긴장감은 고통스럽다기보다는 놀이동산에서 바이킹이나 청룡열차를 탈 때 느끼는 그런 느낌, 아니면 만화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인데요. 그 이유는 스필버그 그가 아주 진정한 휴머니스트이기 때문이죠. 끝내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어른 스필버그. 그래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만족하는 영화는 E.T.라고 합니다. 자신의 영화 중에서 첫 손가락에 꼽는 영화죠. 자, 하이틀의 임윤경 씨, 고모가 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을 보니까 막 붕붕 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예 제가 하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E.T. 중에서 자전거가 하늘을 날아다닐 때 흘러나오는 곡이죠. Flying. 서울 대원여고의 영화광, 김희경 학생께도 띄워드린 곡, 영화 E.T. 중에서 플라잉이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월트 디즈니의 정신과 피터팬의 마음을 가진 감독이라고 사람들은 곧잘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그의 영화가 대부분 자신의 소년 시절에 체험했던 일들이나 또 그때의 환경에서 비롯됐기 때문일 겁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1947년에 태어났는데요. 2차 대전 후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의 집안은 러시아에서 건너온 유태계 이민 3세에 해당되죠. 스필버그의 부모는 음악광이었다는 것만 빼놓고는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어린 스필버그는 두 사람의 장점만을 골고루 이어받았습니다. 아들에게 과학이나 우주로 눈을 돌리게 한 것은 아버지고요. 풍부한 정서와 창조적인 면을 키워준 것은 어머니였다고 하죠. 스필버그는 아직도 5살 때 경험했던 한 사건을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한밤중에 아버지가 어린 스필버그를 깨워서 언덕 위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이미 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그들 모두가 그 언덕에 누워서 밤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린 스필버그의 눈에는 아름다운 유성이 마치 물밀듯이 밀려들어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밤하늘에서 교차하고 또 아름답게 자신을 감싸던 그런 경험을 그날 밤에 한 거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경험이 그의 영화 미지와의 조우에 나타났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여튼 그날 밤 이후 스필버그는 아버지를 졸라서 망원경을 선물 받고 우주 저편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환경이었으니 아버지 생신 때 어머니가 선물한 8mm 카메라가 아들의 전용이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미지와의 조 중에서 외계인과 지구인이 음악으로 서로 교신하는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첨단 SFX 기술이 많이 발달한 지금 보면 이 미지와의 조우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외계인과 지구인이 음악으로 서로 교신하는 장면만큼은 지금의 어느 우주로 다른 영화에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한 인간적인 정 같은 게 느껴져서 참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혜진이에게 힘이 될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이렇게 음악으로 교신하니까 좋죠. 청주 수곡동의 우상환 씨, 엽서 고맙습니다. 자, 이 미주화의 조언은요. 스필버그 자신이 가장 만들고 싶어했던 소재, 그러니까 우주인과 인간과의 관계를 그린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가 개봉된 1977년에 또 한편의 놀라운 히트작이 탄생합니다.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였죠. 이 스타워즈가 개봉될 무렵 스필버그와 루카스는 함께 휴가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마침내 의기투합을 하게 됩니다. 어드벤처 영화의 진수를 함께 만들어보자. 이렇게 힘을 모은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계를 찾아서 이 영화를 필두로 해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까지 두 사람은 끝이 없는 상상력을 마음껏 영상으로 옮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메이저 회사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입장에서 영화를 만들겠다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영화사를 세워요. 바로 엠블링이라는 영화사죠. 그래서 이 영화사를 세운 뒤에 Back to the Future, Inner Space,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는가, 그렘린, 피블의 모험, An American Tale, 또 구니스, 이런 영화들이 속속 탄생하게 됩니다. 자, 하이텔의 김민정 씨 듣고 계세요. 구니스 중에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참 전남 나주의 금천면에 계신 이수 씨, 31번째 세기를 맞으셨다고 하셨는데요. 한번 이 곡을 들어보세요. 신디 로퍼가 부릅니다. Goonies are good enough. 대전 서구 괴정동의 도영 학생 들으셨습니까? 영화 Goonies 중에서 Goonies are good enough, 신디 로퍼의 음성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한 영화들이 이렇게 모두 승승장구하는 동안에 스필버그는 새로운 연출 스타일의 작품들을 계속해서 선보입니다. 흑인 여성이 인간으로 어떻게 자립해가는가를 따뜻하게 그려낸 칼라 퍼플, 또 태평양 전쟁 당시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던 수용소 생활을 한 소년의 눈을 통해서 표현했던 태양의 제국, 그리고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꿈을 아주 이색적인 사랑 얘기로 표현해낸 영혼은 그대 곁에, Always. 이런 영화들이 모두 그 당시 만들어진 작품이죠. 스필버그가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왔던 환상들은 이제 모두 다른 감독에게 맡겨버리고 좀 진지하고 심각한 얘기를 영화로 만든 이유는 그의 또 다른 환상을 실현해보고 싶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환상이라는 것, 그 또 다른 환상이라는 것은 자신이 존경하는 데이비드 린 같은 그런 영화 작가로서의 위치에 서고 싶다 이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변신에 큰 재미를 못 본 스필버그는 곧 흥행감독의 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후크와 주라기 공원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지난해 또 쉰들러의 리스트라는 전혀 상반된 작품을 만들어서 이번에 아카데미 7개 부문을 수상하는 그런 성공까지 이뤘습니다. 이로써 스필버그는 흥행감독이자 영화 작가라는 두 가지 환상을 모두 실현시킨 셈이 되겠죠. 그런데 이 스필버그 감독이 이제는 오락 영화, 그러니까 흥행 감독이라는 환상은 버리겠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최근 그 인터뷰를 보니까요. 서부극이나 뮤지컬은 물론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등은 만들 수 없다. 지금 당장의 심정으로선 그렇다. 쉰들러의 리스트를 완성한 지금 더 이상 오락 영화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는 아직 나 자신도 모르겠다. 우선은 1년간의 휴식을 취하며 인생과 일을 돌아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스티븐 스필버그. 그가 이젠 어떤 영화 세계를 펼칠지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틀의 엄윤성 씨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쉰들러의 리스트의 테마입니다.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in my hour of darkness, she is standing right in front of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And when the broken-hearted people living in the world agr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For though they may be parted, there is still a chance that they will se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There will be an answer,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Whisper words of wisdom, let it be. 사당삼동의 태수 씨, 경기도 의정부 가능일동의 박효연 학생, 포항 지곡동의 잠순이, 황선영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Let It Be 중에서 Let It Be, 비틀즈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전주 완산구 효자동에서 강정명 학생이 아직도 새 학년 새 친구들과 어색하다고 친구 빨리 사귈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그 국민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제게 알려주신 방법을 강정명 학생께 말씀드릴게요. 학년 초면 늘 제게 껌이나 사탕 같은 걸 주셨어요. 학교 갈 때. 그래서 친구들한테 그걸 주면서 같이 우리 친구 할래? 그 말을 하라고 하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아마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바로 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게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강정명 학생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홍태철 씨 그리고 그리고 김선경 학생이 아주 밝고 재미있고 찡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영화라고 하셨어요. Cool Learnings 중에서 지미 클리프의 노래입니다. I can see clearly now. 영화 Cool Learnings 중에서 지미 클리프가 부른 I Can See Clearly Now 였습니다. 광주학동의 세영씨 신청곡은 경기도 파주 금촌읍의 황상현씨도 해주셨네요. RYM 가장 소중한 이 사람의 생일을 축하해 오신 황상현씨 신청곡으로 오늘 막을 내립니다. 영화 조일러 클럽 중에서 백조의 이야기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